우리나라의 항구문화도시 원산시에서 국제적인 항공축전이 또다시 열리게 됩니다. 원산국제친선항공축전 2017로 명명된 이번 축전은 9월 23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축전 기간 군용 및 민용 비행기들의 비행술 시범 수련, 라카산 강화기교, 모형 항공기들의 조종 비행, 유람 비행 등이 있게 됩니다. 또한 다양한 문화 행사들과 원산, 금강산 국제관광지대 관광 발전에 관한 토론회, 그리고 금강산 마식용지구 관광도 예견되어 있습니다. 원산 국제친선항공축전 2017은 평화롭고 보륭하는 세계를 지향하는 여러 나라 인민들 사이의 친선과 단결, 교류와 협조를 강화하는 데 이바지하게 될 것입니다.